동화 한국어 버전 장난감 병정.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누는 부모님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소년이었어요. 모누는 장난감을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죠. 새로운 장난감이 나올 때마다 모누의 부모님은 새 장난감을 사주곤 하셨어요. 모누의 방은 테디베어와 바비 인형과 경주용차로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모누의 어머니가 주석으로 만들어진 상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엄마?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한 주석 병정이지. 이제 너만의 군대가 있으니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우와, 주석 병정! 안에는 주석으로 만들어진 100명의 작은 병정이 있었어요. 100명의 병정 중에서 단 하나, 매우 다르게 생긴 병정이 있었답니다. 이 불쌍한 병정은 다리가 하나뿐이에요, 엄마. 그 사람들이 실수로 여기에 넣었나 보구나. 그건 불량품이니 돌려보내야겠네? 아니에요, 엄마. 다르다는 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정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병정을 대장으로 할래요. 이름은 틴대장. 나머지는 똑같이 생겨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전 어느 병정을 갖고 노는지 절대 모를걸요. 하지만 누가 틴대장인지는 매번 알 수 있을 거예요. 틴대장은 특별해요. 아, 얘야, 내가 잘 가르친 모양이네. 너의 말이 맞아. 그 병정은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와 다를 뿐이지. 특별하고. 모누는 틴대장을 아주 좋아해서 선반 위에 간직했어요. 들어봐, 틴대장. 내가 없을 때에는 장난감들을 잘 지켜야 해. 알겠지? 우린 한 팀이야. 절대 따로따로 갈 수 없을 거라고. 모누, 저녁 먹을 준비됐다. 좋아, 틴대장. 좀 이따가 보자. 틴은 사람인 모누가 좋았어요. 모누가 문을 닫고 나가자 장난감은 전부 살아서 움직였어요. 틴은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판다가 등을 쭉 펴고 불편한 자세로 쓰러져 있던 기린은 일어나 목을 쭉 폈어요. 바비 인형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목을 돌렸답니다. 우와, 놀 시간이야. 모누는 어딨지? 너 뭐가 잘못됐냐? 모누는 방금 전까지 우리와 놀고 있었잖아. 난 박쥐야. 낮에는 잠을 잔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닌걸? 하지만 병정은 장난감들이 하는 말을 듣다 말았어요. 멀리 반짝이는 물체에 병정의 시선이 꽂혀 있었죠. 그녀였어요. 큰 성 안에 아름다운 종이 발레리나. 발레리나는 연속적으로 다르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드레스 중앙의 붉은색의 환한 하트였죠. 발레리나는 한 발로 춤을 추었어요. 다른 한 발은 옆으로 높게 든 채였죠. 성 밖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곧바로 있었어요. 물이 풀립에 맺힌 이슬처럼 발레리나의 얼굴에서 빛났답니다. 병정의 눈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우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 트레이시 말이야. 그래, 맞아. 항상 한 발로만 서 있지. 확실히 발레리나야. 미안. 무리하게 행동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크게 말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리 말해주시니 영광입니다. 고마워. 병정이 돌고래에게 말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돌고래가 한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었죠. 트레이시, 발레리나. 곧바로 병정은 트레이시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장난감들은 모두 웃으며 놀았어요. 하지만 병정은 트레이시로부터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가서 말을 걸어봐야겠어. 하지만 무슨 말을 하지? 날 받아줄까? 글쎄, 시도는 해봐야지. 여기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돌고래 씨? 이 선반에서 내려가게 도와줄래? 가서 트레이시에게 말해야겠어. 내가 느낀 바를 말해야겠어.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뭐 좀 말해줘도 괜찮을까? 그럼. 트레이시는 이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야. 그리고 넌 외다리 주석병정이고. 트레이시가 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미안해. 하지만 난 널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 미안해하지 마. 사실인걸. 하지만 다리가 하나라고 심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트레이시는 알아야 한다고. 그녀가 느끼는 걸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 그녀가 그렇게 느낀다면 날 거부할 수 있지. 하지만 일단 알아야 해. 그렇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오라!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지. 어서 가! 행운을 빌어, 대장! 틴 대장은 숨을 깊게 쉬고 발레리나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 쪽으로 뛰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번 넘어졌어요.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서서 똑같은 힘으로 뛰었죠. 마침내 병정은 성에 도착했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명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자. 그리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자. 안녕. 나는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려고 여기에 왔어. 어? 뭐라고? 아니, 네가 아름답다는 뜻이었어. 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못났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아무도 못나지 않았지. 성도 역시 아름답고, 이 연못, 기린, 판다도 모두가 아름다운 생명체지. 내가 너를 생명체라고 부르려는 건 아닌데. 그만 말해야겠다. 너 틴 대장이구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넌 여러 번 넘어졌어. 그래. 한 다리로 걷는 건 약간 도전적이거든. 그래.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뛰는 거 역시 좋은 운동이거든. 그래. 트레이시는 틴 대장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병정은 처음 보았거든요. 그는 참으로 특별했어요. 너는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라고 말하려고 여기에 왔어. 그리고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고마워, 대장. 틴 대장과 트레이시는 연못가에서 말하고 웃으며 밤을 보냈어요. 둘에게 있어 최고의 밤이었죠. 이리 와. 내 새로운 장난감이야. 새로운 대장을 소개할게. 힘이 세고 잘생겼어. 자, 틴 대장! 어? 어디 갔지? 엄마! 틴 대장 보셨어요? 장난감이 많구나. 어? 틴 대장! 잠깐만, 망가졌잖아. 제대로 작별의 인사를 해주마. 배 태워서 보내버리자고. 가라, 병사! 즐거운 여행 되라고! 안 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물은 전속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틴 대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야 해! 모노에게로, 그리고 트레이시에게로! 하지만 뭔가를 생각해내기도 전에 틴은 배수로 안쪽으로 더 깊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물의 흐름이 이제 느려졌어요. 하지만 틴은 배를 돌릴 수도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틴은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몇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병정은 배를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안 돼! 안 돼! 안 돼! 물이 바다로 합쳐졌어요. 배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틴은 주석으로 만들어졌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틴은 광활한 바다 밑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트레이시, 정말 미안해. 안 돼.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난 틴 대장이라고. 나의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트레이시와 모노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틴이 자세를 바로하고 길을 찾기 위해 뛰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큰 물고기가 헤엄쳐와 틴을 꿀꺽 삼켰어요. 안 돼, 멍청한 물고기! 난 먹이가 아니야, 내보내줘! 병정은 나가기 위해서 물고기 안으로 계속 움직여 들어갔어요. 물고기는 속이 불편해져서 수면 위로 올라갔지요. 바로 그때! 잡았다! 오늘 좋은 물고기를 대접할 수 있겠군. 요리사는 주방으로 물고기를 가져가서 크고 날카로운 칼로 물고기 배를 열었어요. 어우, 이런! 이게 뭐야? 주석병정? 요리사는 재빨리 수돗물로 병정을 씻었어요. 요리사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모두에게 보이고 싶었죠. 마침내 병정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티는 다르게 느꼈어요. 요리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알아챘죠. 이곳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마도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혔나 봐. 하지만 틴이 옳았어요. 틴은 그곳에 온 적이 있었어요. 같은 집이었죠. 틴은 모누와 사랑하는 트레이시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틴 대장이다! 어제 잃어버렸었거든요. 다시 찾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틴은 모누를 보게 되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틴의 눈은 발레리나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있던 바로 그곳에 서서 틴을 기다리면서요. 틴은 발레리나를 보고 있었기에 시선이 고정된 채였어요. 요리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틴은 불타고 있는 벽난로로 날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죠. 안 돼! 틴 대장!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틴은 녹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죠. 계속 발레리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트레이시도 병정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틴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 모누에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누는 재빨리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었어요. 여기 바람이 불을 끌 거야. 하지만 바람은 불을 끄지 못했어요. 바람은 종이로 된 발레리나를 벽난로로 밀었지요. 안 돼! 트레이시! 모든 장난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레이시와 틴은 불에 탔어요. 그들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들은 드디어 함께였어요.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불은 종이 발레리나와 주석 병정을 태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엄마, 트레이시와 병정이 사라졌어요. 정말 안 됐구나, 얘야. 저게 뭐지? 심장인가? 그것은 심장이었어요. 녹은 주석으로 만들어진 녹은 검은색 심장. 그 중앙에는 빨간색의 더 작은 심장이 있었어요. 발레리나의 드레스에 걸렸던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이 그녀가 남긴 전부였어요. 모누는 자신의 장난감을 잘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죠. 모누는 웃으며 선반 맨 위에 합쳐진 심장을 간직했어요. 이제 그 누구도 틴과 트레이시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함께일 테고 이제 모누는 그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죠. 트레이시와 틴은 이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